HUBS 뉴 슈퍼 닌텐도 월드. 안녕하세요, 플레이어들. 이곳 뉴 슈퍼 닌텐도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나긴 황금 연휴는 잘 보내고 돌아오셨나요? 저는 연휴 첫날에 낮잠까지 해서 무려 15시간을 자는 기행을 저질러버렸습니다. 해야 할 일은 조금 미뤄졌을지 몰라도 뷰티 슬립은 톡톡히 충전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추석 연휴를 지나왔던 만큼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뵀는데 어렸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의 스테이지 미션, 어린 시절의 향수를 떠올려 보기에 적합한 게임을 고르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이 게임 아시나요? 달리고 드리프트하고 등껍질 던지는 게임이요. 비투비의 띠띠빵빵. 어제너와 헤어졌어. 실감이 정말 나질 않아. 위로 따윈 필요 없잖아. Oh girl, 너를 정말 사랑했어. 죽을 만큼 맡겨줬는데 그럼 네가 날 버렸어. Why my girl, 인사도 없이 흔들렸던 네 맘 알아. 마음 아파 난 잠도 안 와. Oh 난 네가 미워. 먹고 자고 또 뒤척이다가 네 생각에 눈물이 나요. 답답해 운전을 하다가 흘러나오는 음악에 띠띠빵빵 띠띠빵빵 띠띠빵빵. 경적 소리 오늘따라 더 설리네요. Oh man, 짱구 굴려봤자 답답해. 지금 전폐해 불면증에 내게 네가 남기고 가서 무참 고맙다. 만든 건 사양할게. 사실 나 속 터지니까. 그래 솔직히 지금 기분도 참 뭐 같으니까. 아이고 나 보고 뭘 어쩌라고. 고마 빵빵 대라. 안 그래도 나 복잡하니까. 흔들렸던 네 맘 알아. 두근댔던 시간 가고 마음 아파 나 잠도 안 와. Oh 난 네가 미워. 먹고 자고 또 뒤척이다가 달리고 드리프트하고 등껍질 던지는 게임, 바로 마리오 카트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추억의 게임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마리오 카트가 1등으로 꼽히는데요. 아니, 동물의 숲 아니었냐고요? 동물의 숲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까지 계속해가지고 막 어릴 때의 게임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런데 마리오 카트는 초등학생 때하고 오랫동안 못했어서 말 그대로 어릴 적의 추억에 소중하게 담아놓은 게임이죠. 마리오 카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트를 타고 정해진 코스를 질주하는 레이싱 게임인데요. 벗어나라, 용암이 흐르는 성, 바닷속 세상, 이런 화려한 맵을 각종 아이템과 함께 내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랍니다. 바나나를 던져서 함정을 놓기도 하고 거대한 대포로변에서 모든 레이서들과 장애물을 제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레이싱 게임이 바로 마리오 카트랍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마리오 카트를 접한 건 아마 닌텐도 DS였을 거예요. 근데 드리프트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드리프트란 무엇인가?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코너를 돌 때에는 속도를 꼭 줄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빠른 속도 때문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어서요. 그런데 드리프트는 자동차를 슝 미끄러뜨려서 빠르게 코너를 돌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죠. 듣기만 해도 어렵지 않나요? 마리오 카트의 드리프트는 현실이랑은 다르게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긴 하지만 나이가 두 자릿수도 안 됐던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슈거러시 라이드. 생각은 곧 숨을 멈췄어. When you get back 늦어진 따위는 순간 불어 헤쳐져 내게. Come on, let it closer. 내혈관은 full of switch 감지된 선들이 희미하게 사라져가지 별 같은 이 days 오히려 그게 좋아 난 살갗은 모든 세포가 더 예민해져가 Come on, let it go, sir 난 속삭여 삼켜버려 The sugar rush 밤하늘의 향연 sweat desire 꿈에 데려가는 침대 맡에 너무나도 어려웠던 수동 드리프트. 그런 저에게 혜성같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마리오 카트 위입니다. 닌텐도 위라는 거치형 게임기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마리오 카트 시리즈 중에서 위가 제일 어려운 걸로 손꼽힌다고 해요. 낭떠러지가 많고 레이서 수도 전보다 늘어서 이리저리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를 좋아했던 건 맞아요. 자동 드리프트 기능이 있어서죠. 원하는 방향으로 틀기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드리프트해주는 비록 수동보다 화력은 약하지만 초보자들에게 딱 맞는 기능이었답니다. 자, 우리 라디오를 계속 들어줬던 사람이라면 이제 거치형 게임기가 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위는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쓰는 거라서 로컬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로컬 멀티플레이는 쉽게 말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기기에 두 대 이상의 컨트롤러를 연결하고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 거죠. 마리오 카트 위의 경우에는 최대 4명까지 동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화면이 플레이어 수에 따라서 분할돼서 자기 구역을 보면서 레이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주로 아빠랑 둘이서 많이 했는데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아빠를 이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사실 내 캐릭터는 어딘가에 쾅쾅 부딪히고 있고 내내 아빠 캐릭터를 보면서 게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veryone something to play with, get a guitar. 라이즈의 Get a Guitar. 발버튼을 맞추고 손은 stepping like 1, 2, 5 모두 집중해줘 and I play a guitar Cause I know you know Oh baby oh I love you no much in the noon Oh baby oh I love you 빙어 맞추는 춤 리듬 속에 그려보는 햇살 가득 담은 꿈인 너의 heart. Tell me why you You play me like a Don't, don't, don't Still I love you 너 맞추는 춤 Baby Still I love you 너 맞추는 춤 Get, get, get, get a guitar Get, get, get, get a guitar 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 get a guitar. Get a guitar. 가볍게 톡 어깨에 메고 시작해봐. Get a guitar. 불타오른 love and you. 붙이는 순간 feel the vibe. 맘이 가는 대로 play it. Get a guitar. Cause I know you know. Oh baby, oh yeah, yeah. I love you 너무 멋진 눈. Oh baby, oh baby, oh. I love you 너무 멋진 눈. 리듬 속에 그려보는 햇살 가득. Mario Kart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무지개 로드. 무지개 로드는 마리오 카트 시리즈의 전통적인 최고난이도 코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지개 로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것이 마리오 카트 위인데요. 우주에서 무지개를 탄다는 컨셉으로 원래도 급경사나 360도 돌기, 유난히 미끄러운 바닥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코스지만 위의 경우에는 코스 대부분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고 부스트 패드, 그러니까 카트의 속도를 갑자기 빠르게 만드는 장치들이 참 얄미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밟고 그대로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치만 프리즘으로 만들어진 듯이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무지개 도로와 반짝이는 별을 형상화한 음악, 그리고 발밑에 보이는 푸른 지구와 은하수까지 경험해보고 나면 무지개 로드의 매력에 푹 빠져버릴 수밖에 없답니다. 마리오 카트는 역시나 스위치 플랫폼으로도 출시됐는데요. 바로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여기는 무지개 로드의 TV 위성이나 우주정거장, 우주왕복선 등 SF적인 느낌을 주는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무지개 로드보다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편이니까 자신감이 필요하신 분들은 스위치로 고고! 스위치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반중력입니다. 옆으로 달려있는 바퀴가 카트 본체 밑으로 내려가면서 살짝 붕붕 떠있는 상태로 주행하는 거예요. 반중력이라는 테마에 걸맞게 역대 시리즈 중에서 가장 화려한 그래픽을 자랑하는 게 바로 마리오 카트 8이랍니다. 하이키의 런. 하이키! 배치고 살이에요? 두 살이에요. 스테이지 뉴 슈퍼 닌텐도 월드의 스페셜 스테이지에서는 오늘의 게임과 관련된 현실에서의 사건 사고를 소개해드립니다. 따단딴 따단딴 도쿄도심 한복판에서 마리오 카트를 타다? 바로 체험형 카트레이스 서비스 업체 마리카의 이야기인데요. 고카트, 그러니까 레이싱용 카트를 대여해주고 가이드랑 함께 도심을 주행하는 이색 체험이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아니나 다를까 저작권이었는데요. 마리오 카트를 연상시키는 고카트의 디자인은 물론 대놓고 마리오 시리즈의 코스프레 의상을 대여해주면서도 닌텐도와 관계없다는 문구를 붙여서 논란이 됐습니다. 마리카라는 이름도 일본 사람들이 마리오 카트를 줄여서 부르는 호칭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뿐인가요? 2018년 4월 30일 도쿄 롯봉기에서 마리카가 인도로 돌진해서 음식점 간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던 30대 싱가포르 여성이 운전한 고카트였는데요. 다행히 상처도 경상에 그쳤고 보행자들의 피해도 없었지만 앞유리나 천장이 없는 카트가 일반 자동차들이랑 함께 주행한다는 점에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죠. 뭐 국제 운전면허가 있어야 체험할 수 있긴 하지만 면허가 있다고 해서 사고로부터 안전한 건 아니니까요. 마리카는 닌텐도의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5천만 원, 한화 약 5억 원을 물어내고 각종 안전 문제나 코로나로 인한 관광객 감소까지 겹쳐지면서 이제 거의 폐업 상태라고 합니다.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마리오 카트 위를 시작하면 오프닝 영상이랑 같이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스테이지 4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노래는 물론이고 실제 자동차 핸들처럼 생긴 위 핸들에 컨트롤러를 끼워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던 그때 그 시절에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게임하면서 자동차가 점프를 할 때 컨트롤러를 살짝 흔들면 캐릭터가 묘기를 나면서 속도가 확 빨라지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냥 적당히 흔들면 되는데 1등을 하겠다는 욕심에 엉덩이까지 들썩일 정도로 마구마구 흔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1등을 못하면 입이 삐죽삐죽 나오기도 하고요. 저는 최근 들어서 DS 마리오 카트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물론 가족들이며 친구들한테 초등학생 같다고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만 드리프트 연마에 성공하고서 마리오 카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하기에 딱 좋은 게임인 마리오 카트. 게임이 어색하신 뉴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자 김소은, 개발자 윤세연, 그리고 저는 플레이어 김준영이었습니다. 안녕! HUBS